지나가도 난 말 없이 너를 알아봐. 넌 내 거 오늘 밤 네 손을 잡아도 될까. 이 생에 원하는 건 너뿐이야. 선선을 해 달빛 아래서 너와 사랑에 빠지는 걸 하도 속 우리를 그려봐. 너의 얼굴엔 바다의 색. 내 맘을 네 곁에 남길게. 너와 함께 날 수 있게. 영원히 나와 함께 해줄래. 내 사랑은 늘 네 곁에 지켜줄게. 아무 걱정하지 마.